Welcome to my Hollywood. Who am I? Who am I? I'ma let you know. I'ma let you know. What? Welcome to my Hollywood. Who am I? Who am I? I'ma let you know. I'ma let you know. What? Welcome to my Hollywood. 날 보러 빨리워. 원으로 와는 달리 난 손만 들어도 난리워. 내 길은 정해져 있어. 필요 없어 내 비전. 허물 벗고 나를 차례. Like no beat. 태가 나는 이 무대에 빛이 내 컬러. 점점 올라가는 눈도 속에 채워진 팔로. 숨이 차면 느껴지는 이 떨림. 널 데려갈게 우리만의 Hollywood style. 이제 숨은 위로 올라갈 듯 됐어. 마치 무언가에 홀린 듯한 환가. 굳이 말하지 않아도 알아댔어. 현실을 잊어버린 듯한 망가. 한번 빠지면 너 헤어날 수 없을 거야. 아무 사람 있어도 한 번 본 사람 없네. If you're curious, I'ma let you know. Who am I? Who am I? Welcome to my Hollywood. Who am I? Who am I? I'ma let you know. I'ma let you know. What? Welcome to my Hollywood. Who am I? Who am I? I'ma let you know. I'ma let you know. What? Welcome to my Hollywood. 그대게 내가 아니야. Go 0 to 100 real quick. I got you thinking of me all day, every day. 들어와, 들어와. 이제 급이 다른 펀치 니들에게 넘는 라인. 또한 증명할게 니들과는 다른 마인. 그럼 접할 수 없게 만들어줄게. 기고 만장은 너네들의 코를 눌러 knockdown or KO. 이제 수면 위로 올라갈 때 됐어. 마치 무언가에 홀린 듯한 뭔가. 굳이 말하지 않아도 알아댔어. 현실을 잊어버린 듯한 뭔가. 한번 빠지면 넌 헤어날 수 없을 거야. 한번 사람 있어도 한번 본 사람 없네. If you're curious, I'ma let you know. Who am I? Who am I? Welcome to my Hollywood. Who am I? Who am I? I'ma let you know. I'ma let you know. What? Welcome to my Hollywood. Who am I? Who am I? I'ma let you know. I'ma let you know. What? Welcome to my Hollywood. 오래 꿈꿔왔던 일들이 눈앞에 펼쳐져. No, no. 상상 속에서만 바래왔던 순간. It's time to invite you here. Welcome to my Hollywood. Who am I? Who am I? I'ma let you know. I'ma let you know. What? I'ma let you know, I'ma let you know. What? I'ma let you know. Welcome to my Hollywood.